누군가 나를 말려 내 사랑은 오늘도 달려 그 누군가 나를 말려 내 사랑은 오늘도 달려 그 누군가 나를 말려 내 사랑은 오늘도 달려 누가 나를 말려 oh 난 오늘도 달려 아무도 난 말려 내 사랑은 오늘도 달려 아무도 난 말려 내 사랑은 오늘도 달려 아무도 난 말려 내 사랑은 오늘도 달려 아무도 못 말려 oh 난 오늘도 달려 내 사랑 싫다고 생각했다 나란 남자는 늘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말이야 너 조금도 쉽지가 잊혀지지가 놓치고 싶지가 않아 선뜻 말할 수 없다는 걸 수줍은 미소 뒤에 고민하는 걸 나도 또 만들잖아 딱 싫은 걸 내 스타일은 그냥 날 믿는 걸 내 스타일은 그냥 나를 믿는 것 작은 실수들은 그냥 덮어주는 것 Make it love 시작만 거창했죠 시간에 망가지는 감정의 컨트롤러 나란 놈은 그녀에게 놈놈놈 내가 틀렸다고 wrong wrong wrong 이 남자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쯤은 같은 그릇 속에 담겨있는 우리 둘 그 누가 나를 말려 내 사랑은 오늘도 달려 그 누가 나를 말려 내 사랑은 오늘도 달려 아무도 날 말려 내 사랑은 오늘도 달려 아무도 못 말려 oh 난 오늘도 달려 난 천사가 난 1등 사냥꾼 그녀라는 리뷰의 득점화 행복을 방송하는 우리 트레 드라마 1인 배격 좋아 엑스트라 좋아 너와 함께라면 난 사랑이면 밥 굶어도 좋아 like hip to the hop 양치기 소년 보자 크게 외쳐보자 내 가슴에 분양 다 끝났습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전쟁터 그녀는 나를 치유하는 메딕 너만 있다면 치열한 세상 I'm ready 껍데기 뿐인 남자들에게 절대로 반대하지만 my baby 장군은 말려도 난 못 말려 내 사랑은 오늘도 달려 그 누가 나를 말려 내 사랑은 오늘도 달려 나를 말려 내 사랑은 오늘도 달려 누가 나를 말려 내 사랑은 오늘도 달려 누가 나를 말려 oh 난 오늘도 달려 아무도 난 말려 내 사랑은 오늘도 달려 아무도 난 말려 내 사랑은 오늘도 달려 아무도 난 말려 내 사랑은 오늘도 달려 아무도 못 말려 oh 난 오늘도 달려 우리 만남이 너무 늦었다 돌이키기에도 너무 늦었다 그 누가 나를 말려 내 사랑은 오늘도 달려 Ooh, oh my lady I'm falling in love wow, wow, wow. 내 사랑은 나를 말려